swathing, I'm just swathing, do it just for fun. Hello, ladies, me and Choice. Yes, sir, I'm one of a kind. And just mine and gone, I go and pull the dough. Hello. Just woman no from bitch some get out nay huh then no ma what's up I go shimshi ma kuna yeah nay huh then no ma what's up I just like us I just on yeah yeah 전한 통이면 달려가 해고 발발이 공발이 밟은 만난 누구나 좀 알려봐 난 연이가 1급 사건 남다르니까 그게 나니까 머물했다면 난리나니까 유행을 만드니까 다 바꾸니까 그니까 이 실력이 어디가 옵니까 get back 이건 장난 아니야 Young and rich, that's not a maria. So I'm fast, so what? It's okay. 지금 장난 아니야? 나 장난 아니야. Yes sir, I'm one of a kind. 제주 말은 곰, I go and pull the yo. Just wanna know 좀 비싼 몸 벌써 이제 나는 안 떨어빈지 내 랩은 그녀 진실로 데려가 높이지 I'm busy 내 비즈니스에 머니 꽃이 피지 아 난 내 노랜가 물을 올리지 I love it 적게만 놈이 나와 무대를 휙휙 잡아 매형 안 들은 눈을 밟혀 거기에 돌려도 이리 자리 가는 거 거기에 막힌 사진으로도 배대 미친 차게도 없어서 못 봐라 나 때문에 못 살아? Get back 이건 장난 아니야 Young and rich that's not a 말이야 So unfair so what it's okay 지금 장난 아니야 나 장난 아니야 라라라 예쁘게 좀 봐주세요 욕하지 말아주세요 라라라 귀엽게 받아주세요 사랑해주세요 Hello Yes sir, I'm one of a kind 난 제주 말은 곰, I go and pull the yo Yes sir, I'm one of a kind 난 just wanna know 좀 비싼 몸 Get out 내 형, 내 누나 What's up? 아이고 심심하구나 Yo, 내 형, 내 누나 What's up? 아 잘나가서 아 죄송해요 날 따라해 yo, 날 따라해 yo 좀 비싼 몸 Get out